그 언제였나 아름다웠던 지난 시절에 그 사람이여 꽃 한 송이와 해맑던 미소 잔잔히 흐르던 옛 노래의 추억이여 꿈이었을까 흘러만 가네 깊은 어둠에 별빛 빛나던 약속 내 계절이여 내 숨결이여 다시 돌아와 줄 순 없나요 그대 언제까지나 세월이 가도 그대는 초원의 아름다운 이름이여 별빛 빛나던 약속 내 계절이여 내 숨결이여 다시 돌아와 줄 순 없나요 그대 언제까지나 세월이 가도 그대는 초원의 아름다운 이름이여 그대는 초원의 아름다운 이름이여